꽃이는 섬마을에 절 새따라 찾아온 총각선 19살 3세지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가지를 마모 가지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려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에 가지를 마모 가